쉬면서 청취자의 입장으로 방송 중에 엄청 긴 문자를 보내봤거든요. 근데 막상 보내려니 이렇게 길어도 되나? 잘리는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샵 1077 짜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하면서 매일 안내해드리다 보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직접 보내려니까 물음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역시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배운다는 건 해본다는 건가 봐요. 직접 부딪혀보고 실수해가며 익혀가는 게 배움이고 또 우리의 일상 같습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부딪혀가며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썼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닌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저기서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에 아무도 없네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영시티 첫 곡은요. 이무진의 신호등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수호 선배님이 나왔을 때였죠. 월요일날. 제가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길어도 되나? 여러 가지 물음표로 고민을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웬이 영시티 역사상 가장 긴 문자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문자 길이를 줄인 겁니다. 문자 길이를 줄인 거예요. 마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고 곡에 대한 그런 코멘트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원 선배님이 나오셨을 때 이거는 빠지면 되는 내용들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줄이고 줄여서 그 정도로 됐어요. 더 길었었거든요 원래. 그리고 원래 그래서 오마이걸 분들이 또 수요일에 나오셨을 때는 똑같이 곡의 설명과 왜 좋았냐는 그런 후기 문자를 조금 남기려다가 월요일날 너무 길었구나 조심해야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곡 이런 곡이 좋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보냈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그대로 보냈더라면 더더욱 그 역사상의 가장 긴 문자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릿속을 알아도 역시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해본 것들을 하나하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라디오에서 자주 말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운전부터 시작해서 캠핑 먹는 것도 안 먹어본 음식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용성님께서 다른 사람 입장으로 돌아보고 살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웬디 디자이의 마음을 아니까 오늘도 제 사연 안 읽어주셔도 저는 행복해요. 왜? 청취자를 다 아끼는 웬디 마음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용성님 이렇게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근데 정말 말을 하기 전에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9672님, 저는 요즘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무언가 배운다는 거 자체가 하루를 되게 보람차게 보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배운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도 해야 할 텐데. 공부는 영스 듣고 하겠습니다. 완디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공부를 하시고 다음번에 영스 듣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은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2시간 동안 좋은 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고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9672님도 화이팅! 0801님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이미 여름 옷을 꺼내 입었어요. 햇볕을 많이 쬐면 건강에 좋지만 교실까지 걸어가면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교차 때문에 외투도 꼭 챙겨야 돼요. 완디도 일교차를 조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요새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봄이 지나가고 벚꽃만 폈지 꽃만 많이 피고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찾아온 느낌이랄까? 그래서 막 에어컨도 틀게 되고 했는데 오늘 밤인가부터 비가 또 온대요. 그러면 아마 반팔 여름옷들보다는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감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만소들 아프지 말아요. 6139님, 완디 오늘 4월 12일이 세계 햄스터의 날이래요. 러비들 사이에서 왈란파, 왕문파, 코알라파로 완늑파 없어졌나요 늑대? 그거 대신 코알라파가 지금 자리를 차지했군요. 나뉘는 건 알고 있겠지만 그 외에도 완햄치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그중 한 명이랍니다. 그런 의미로 상품 소개 멘트 할 때처럼 최강 완햄치파 소리 질러 한 번만 해주세요 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완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사랑한다는 말은 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이죠. 저도 사랑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출근길 때 팬분들께서 오늘 햄스터의 날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의 날도 있고 햄스터의 날도 있고 지연했죠? 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지연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완 햄치파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람쥐랑 약간 햄스터랑 비슷해가지고 좀 그냥 두 개를 하나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알라파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영스에서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커지다니 정말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제약. 웬디의 영스트리트. 완소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Wendy. Today is Wendy. 오늘은 완소들의 사연에 제가 직접 어울리는 노래를 골라보는 시간 웬플리로 함께 할게요. 오늘 사연은 22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완디, 저는 슬픈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발라드도 좋아하고 몽환적인 느낌의 노래도 좋아하는데요. 아, 근데 요즘 날도 풀리고 옷차림도 얇아지니 조금은 밝은 노래도 듣고 싶어졌어요. 아, 뭔가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그 적적하면서도 밝은 느낌의 노래 뭔지 알까요? 추천해주세요. 부탁해요, 완디! 네, 제가 이번 우리 220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아, 우리 완소들은 정말 고품격 그 리스너들이시다. 이 설명을 듣고 어떤 노래를 내가 추천해 드려야 될지. 왜냐하면 몽환적인데 적적하면서 발라드를 자주 들으시니까 적적하면서 근데 좀 밝은 노래를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진짜 웬플리를 선곡을 하면서 이번 사연에 유독 시간을 제일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바로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떠오르면 몽환적인 것만 된다던가 아니면 적적한 거라던가 딱 그렇게 다 나눠줘서 돼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곡도 되게 많이 바꿨는데 지금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노래는 밝은 노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발라드를 좀 많이 들으셨어서 이번에 들어보시면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좀 감정선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의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2220님을 위해서 제가 골라본 노래는요,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수란의 봉제선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요, 일단 믿고 듣는 그룹이죠. 듀오죠. 정말 다이나믹 듀오 분들의 노래도 너무 좋고 노래 스타일도 되게 몽환적이면서 약간 적적해요. 가사가 봉제선 매듭이 풀어지네, 봉제선 평행선이 틀어지네, 단추를 잠그고 여며도 찬바람이 자꾸 새어드네, 봉제선 그게 지금 우리 같아, 다른 게 좋았다, 다른 게 싫었다, 그게 아무 상관 없어진 우리. 이렇게 노래가 가사가 나오는데요, 밝은 느낌은 좀 덜할지 몰라도 우리 220님이 이런 느낌적인 노래를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영선페이지 Today's Wendy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 완디가 직접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 골라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고른 노래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수란의 봉제선 듣고 올게요. 좋아서 같은 게 신기해서 서로의 삶을 내쫓고 사랑이라는 실로 어떤 바람과 비도 새어들지 않게 끌어안았지. 이젠 앉지도 않잖아, 웃지도 않잖아, 과거로 지탱하는 현재가 우릴 불쌍하게 만든 거야. 뭐가 잘못된 걸까 하냐, 고장난 것도 없는데 고치려 한 거야. 난 너의 눈물에 일 몰라 널 외롭게 한 거야. 왜 우린 버리지 못하고 바늘을 찾는 걸까. 봉제선 풀어지네, 봉제선 평행선 틀어지네. 약속하는 것 사랑받는 기분이 들어서 믿음이란 실로 날 묶어놓으면서 사랑이란 것 옷을 껴입혔지 그게 네 목을 조이고 내 맘은 자꾸 시려해서 아플지도 참들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서 있어 서로의 마음은 더 아프게 지르고 있으면서도 왜 끝까지 바늘을 놓지 못하는 걸까 봉제선 내 등 비풀어지네 봉제선 평행선 틀어지네 우리 같아 미려 많이 우릴 가둔 우리 같아 우린 달라 우린 달라란 자기 처면 너 이제 무리 같아 나 하나 참고 살면 된다는 착각이 지금이 불행의 뿌리 같아 벌어지는 더 멀어지는 조각들 붙들고 우기잖아 이미 억지로 맞춰서 액자에 갖다도 깨진 걸 한 번 깨진 건 되돌이킬 수 없지 계속 베일걸 전처럼 뜨겁지 못한 걸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치 죄인처럼 이게 정인지 애정인지는 답을 알면서도 못 푸는 문제인걸 터지고 꿰매길 반복하다 보니 우리 누더기 같다 해지고 초라해진 우리 관계에 들어가는 구멍이 더 시리고 아프지만 나의 붙잡는 애착이란 수렁이 너무 깊고 또 깊어 나 또다시 바늘을 집어서 상처에 속옷을 부러지네 봉제선 평행선 틀어지네 간주를 잠그고 열면도 찬바람이 자꾸 세워두네 봉제선 그게 지금 우리가 같아 다른 게 좋았다 다른 게 싫었다 아무 상관없어 진 우리 네,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수란의 봉제선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약간 가사는 좀 슬프지만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느낌적인 느낌을 딱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뭔가 드라이브 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머머 아까 웬플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220님 제가 너무 까다로운 리스너였죠. 그런데 완디픽 와 진짜 딱 제 취향이에요. 역시 믿고 듣는 완디 추천곡입니다. 가끔 분위기에 따라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는데 자주 추천 부탁드려요. 헤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요 까다로운 리스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되게 귀가 되게 섬세하신 감정선과 발라드를 많이 들으면 되게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발라드를 좀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추천해드린 이 곡을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제가 웬플린을 통해서 저도 노래를 다시 찾게 되고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을 다시 리마인드로 다시 듣게 되고 또 새로운 곡들도 알아가서 저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웬플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915님 엄마와 밤 드라이브하면서 영스 듣고 있어요. 영스 틀어놓으니 엄마가 어머 누구니? 목소리가 발랄해서 좋다 라고 하시네요. 이 밤 모녀의 드라이브에 완디와 함께하는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제가 드라이브 운전은 못하지만 드라이브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요런 저의 발랄한 목소리가 더더욱 신나는 드라이브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류승아님 반찬가게 알바 오늘 첫날인데 하루 종일 계속 서 있었더니 허리가 아파요.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취업 축하드리고 아마 첫날이어서 안 해봤던 일이어서 힘들고 앞으로도 조금씩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잘 앞으로 익숙해져서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시면 집에 가서 좀 따뜻한 걸로 좀 찜질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류승아님 화이팅! 네. 박채영님, 완디 저 어제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왔는데 치료 강도가 너무 셌는지 아 지금까지 피부가 엉망이에요. 피부 좋아지려고 피부과 가는 건데 당장 눈으로 보기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피부과에서 뭐 레이저 시술이라던가 뭐 그런 걸 받으시면은 초반 며칠은 피부가 뒤집어집니다. 열도 많이 오르고 피부가 좀 말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진정 연구라던가 피부과에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고 후 처치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또 좋아지실 겁니다. 네, 꼭 연락해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우주 씨와 함께 2부 서프라이즈로 돌아올게요. 수호의 그레이 수트. 나 혼자만 바랜 듯한 어색한 창백한 시간 속을 또 걷고 있어 당연했던 색들과 빛으로 가득한 그때의 너와 날 떠올려보는 사이 미워 온 기억에 서럽게 번지는 grey 널 보낸 흑백의 하루 속에 경리 비서 얼마 경리 특허받은 자동기장 얼마 경리 쉽고 빠른 세금 신고 얼마 경리 계좌관리 인사급여 얼마 경리 월 29,000원 창업회사 6개월 무료 얼마 경리 가입비 부가세 별도 지친 모든 분들을 위해 저 차태현의 건강을 플러스 건강을 플러스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내추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온 가족 건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홍게 열 마리 만원 산지 직송 홍게 HQ 만원 홍게 열 마리 만원 당일 배송 홍게 HQ 그날 잡은 싱싱한 홍게를 산지에서 식탁까지 당일 배송 홍게 열 마리 HQ 매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전 사람을 챙기는 데 서툰 편인데요. 취업에 성공한 친구가 항상 고마웠다며 밥을 사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나가도 될까요? 라고 W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W님이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 호의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친구분에겐 따뜻한 친절함으로 기억된 것 같습니다. 보답이란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받았을 때 그 선의가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보답하고자 하는 친구분의 예쁜 마음을 받기 조심스러우시다면 작은 축하 선물을 준비해가는 건 어떨까요? 두 분의 우정이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좋지 웅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모든 신기하고 재미난 썰들을 만나봅니다. 놀람주의, 소름주의. 여기는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웬디 영실트 2부 시작했고요.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우주씨의 수식어가 많아졌습니다. 영앤 리치로 시작을 해서 진실감별사, 진실판독기, 진실의 눈, 진실의 입, 진실 그 자체. 네. 우주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주씨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팀의 막내 네네. 예리와의 활약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보셨죠? 네. 역시 그 우주씨는 제 정답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열심히 네 미리 사전 공부도 좀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3주 연속 그 제작진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 이 문장을 쓰시면서 아 되게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쓰시면서 힘드셨겠네. 아, 요 얘기를 그래서 여기다 쓰면서 그래서 대결하면서 물음표 쳐주셨잖아요. 괄호로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죠. 약간 이런 말 들어. 그렇죠. 네, 제작진 분들께서 안 힘들었는데요? 전혀 안 힘들었는데요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네. 아니 선물로 받은 피자 쿠폰 네. 잘 쓰셨나요? 제가 이제 앨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촬영이 좀 끝나고 먹으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이 쿠폰부터 바로 쓰세요. 예, 바로 예. 쓸 겁니다. 또 우주 씨의 또 그 연기력. 네네네. 야 언젠가 연기를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조금 사라졌어요 요즘에. 아, 그래요? 왜요? 네. 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서프라이즈에서 네. 목소리로만 네. 연기를 좀 하는데 네. 잠깐 사라졌어요. 잠깐 사라졌어요. 네. 아 오늘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연기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여러 가지 목소리를 연구 중입니다. 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들었는데 네. 네. 문자들이 몇 개 와 있습니다. 1697님 승현 씨 네. 5월 컴백한다고 기사 났던데 이거 진실인가요? 이게 좀 약간의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요? 제가 저번 주 주말에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입 밖에서 5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익숙한 달이지만 그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께 저희끼리만의 비밀이다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기사가 난 거예요. 아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5월에 컴백을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월 거의 중순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얼마 남지 않은 얼마 거죠. 얼마 남지 않았죠. 네네. 5월 언제라고는 얘기 못했어요. 네네. 안 했으니까 그래서 5월 중에 언제쯤 나오겠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김지영님 거 읽어주세요. 네, 김지영님께서 와 우주님이 대본 짜셨나요 혹시? 어떻게 다 맞추세요? 이제부터 무조건 우주님 따라갑니다. 지영님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우주씨 따라갈 거라서 한명만 우주씨 따라가는 걸로 제작진 분들께서 우우우우 저한테 우우우 하고서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확실한 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제가 쓸 수 있는 확률적인 찬스는 저번 주에 확률적인 끝났어요. 확률적인 찬스요? 네, 근데 이야 근데 멋있어요. 이번 있어요? 이번 주에 방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딱 어느 정도의 확률을 조금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약간 연구하고 제작진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네. 터득을 했어요. 방금 살짝. 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확률을 잡을 수 있지만 또 얘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주 씨 오늘 네네. 입은 자켓이 또 오버핏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든든해요 지금. 제가 또 많이 넓혀왔습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지나가면 어깨로 다 쳐버릴 것 같아요. 많이 넓혀. 네, 어깨밖에 안 보인다고 지금 제작진 분들께서. 얼굴이 이만해 보여요. 안개도 작은데. 네. 아 우리 답지 숨긴 거 아니냐고 우리 의상진분들이. 답지 머릿속에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송혜리님 저는 시작도 전에 오늘도 우주가 모두 맞힐 거라고 제 500원 겁니다. 아, 500원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500원이면 과자. 아 요즘엔 못 과자 사 먹어요. 못 사 먹죠. 네. 요새 그 유명한 빵이 있죠. 네 포켓땡 네. 그 빵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올려주시면 안 되나 500원에. 저 근데 그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막 그 썰을 들었어요. 막 그 스티커가 막 5만 원에 팔린다고. 그 캐릭터들 중에 희귀 캐릭터들이 있나 네. 봐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을 5만 막 원에 판다고요? 9만 원, 5만 원 이렇게 산대요. 근데 그거를. 아, 그걸요? 그래서 와, 이걸 이렇게 사는구나. 막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우주 씨가 신기하거든요. 그만큼. 저요? 네. 진실 어긴 것을 다 맞춰가지고. 열심히 또 오늘 그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신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전채원님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님 너무 좋아하신 모습 보니까 귀여운데 조금 아주 조금 약올라요. 라고. 네. 그 우주 씨의 톤이 네네. 점점 더 얄미워지고 있다는 반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더 얄미워집니다. 제가 야비한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세상의 모든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워밍업으로 준비한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사실. 어허. 자, 첫 번째는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하나 읽어주실까요? 네, 자 이춘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다양한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과학부, 법무부 등등. 근데 영국에는 세계 최초로 땡땡부라는 정부 부처가 생겼대요. 뭘까요? 네, 일단 제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영국에서 처음 생긴 땡땡부? 땡땡부? 뭐 축구부는 아닐 거고요. 네. 네. 뭐가 있을까? 과학부, 법무부 등등. 이런 이제 세계 최초?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네요. 뭐가 있을까요? 영국. 와, 이거 생각 뭐가 있을까? 네. 영국에서 한자는 안 쓰니까 아비부자는 아닐 거고.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진실 어긴 것도 못 맞추겠고 이런 것도 못 맞추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전 다 어려워요. 한번 모르시나요 우주씨라고 모르시나요 우주씨라고 제작진 분들께서 혹시 제가, 몰라요?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누가 부가 모르시나요 우주씨 몰라요? 약간 이런 톤으로 모르겠네요. 억울하지만 모릅니다.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정답을 서준호님께서 마법부 마법부다. 마법부? 마법부예요? 약간 끌리는데요? 호그와트 마법부예요. 네, 마법부? 네. 마법부 끌리는데? 마법부로 가볼까요? 제가 신현미님께서 네. 맥주부? 맥주부. 맥주. 맥주도 좋지만 마법부? 마법부? 마법부 좋은데? 곽성진님께서 읽어주세요. 곽성진님께서 이제 만관부.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네. 만관부. 네. 예. 또 김종렬님께서 피카부. 피카부. 아, 네. 네, 많은 또, 부들이 오고 있네요. 아, 뭐 아니면 또 저기 뭐 영어니까 외국이니까 또 승관부. 아, 승관부. 네. 승관이 성이 이제 부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승관부. 세븐틴의. 네, 네 부승관님. 좋습니다. 정답 모르겠는데 한번 정답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요 사람들의 외로움을 관리하는 고독부라고 합니다. 우와! 고독부. 마법부가 아니야? 좋은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현대 몰랐어요. 설마 몰랐어요? 설마 몰랐어요? 이런 느낌인데 몰랐습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아,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고독부. 전 마법부일 줄 알았는데 고독부.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주는 고통이 큰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제아진 분들이 우리 우주 씨가 못 맞추니까 저는 못 맞출 거라고 일단 알고 계세요. 네. 그런 전제하에 우리 우주 씨는 항상 잘 맞추니까. 네. 아, 약간 예, 지금 놀리시는 것 같은데. 네, 열심히. 네. 이따 진실은 거짓. 예, 다 클리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로울 때는 우리 완성분들 외로우시다면은 영국에는 고독부가 있지만 한국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 영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스트 들으시면서 예, 외로움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럼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저 또 바로 다음은요. 여러분 혹시 펭귄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전투 펭귄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펭귄들은 마음에 드는 암컷이 있으면 아 젠투 펭귄 전투 싸우자. 저 젠투 펭귄 알죠? 아, 제가 질문이 또 나오셨습니다. 네. 젠투의 전투 말고 우주 씨 모르셨어요? 아, 저 젠투인 거 압니다. 저 젠투 알죠? 네, 여러분들, 오늘 발음이 제가 좀 안 좋네요. 네, 저 젠투라 들었어요. 네, 그죠? 네, 젠투라 들었어요. 젠투 펭귄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펭귄들은 마음에 드는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젠투 펭귄 아시죠? 왜? 젠투 펭귄. 젠투 펭귄 처음 들었어요. 젠투 펭귄이라고 펭귄 중에 그 아세요? 네, 펭귄 우와. 종 중에 하나인데 뭐뭐 네. 황제 펭귄 뭐 이런 펭귄들 네. 아시나요? 네. 그 중에 이제 젠투 펭귄이란 종이 하나가 있어요. 오, 근데 이 펭귄들은 암컷이 있으면 이제 수컷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데요. 지금 뭘까요? 알고 계세요? 우주 씨 아세요? 저는 알죠. 아 진짜요? 우와! 네네. 우주 씨 안 돼요. 야, 모르겠어요. 뭐 소리를 내나? 아, 이렇게 치면서 소리를? 아니에요. 뭐지? 아니요, 무슨 행동이 그런가? 아, 행동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렇죠, 행동이에요. 약간 몸을 비부비하나? 이게 손뼉을 이렇게 치고. 비슷하지. 부비부비하나? 아니에요. 거의 근접한 것 같은데요? 제 우주 씨 정답을 아시는구나. 사실 몰라요. 그냥 한번 아는 척 해보고 싶었어요. 우주 씨 연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답 권동현님께서 정답 전투. 젠투 펭귄은 전투. 암컷이 마음에 드는 암컷이 있으면 전투. 아 네. 전투. 원투인가요? 혹시 원투 원투를 할 수도 있고. 네, 잽제. 네. 아 잽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저는 물과 관련됐을 것 같아요. 뭔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든지. 수영을. 네. 아니면은 배로 슬라이딩. 아, 우와. 그런 거. 배로 슬라이딩 괜찮은데요? 그죠. 저 팔랑귀가 우주 씨가 정답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뭘까요? 와, 이거 어렵네요. 근데 젠투 펭귄. 네. 젠틀할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빨리 정답을 만나볼까요? 네네. 과연 무슨 행동을 할까요? 정답은요, 조약돌을 건넨다고 합니다. 우와. 마치 프로포즈를 하는 것 같이 반지 대신 스윗한 펭귄이네요. 아무 조약돌일까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조약돌을 건넬까요? 너무 신기하네요. 조약돌 신기하네요. 너무 스윗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바닷가나 뭐 이런 데 가거나 예쁜 돌 같은 거 있으면 주워오잖아요. 그런가요? 네, 전 그렇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색깔이나 모양이 특이하면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너무 스윗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기한 사실들 제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번호 #1077,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청취자분들의 신기한 이야기 만나볼게요. 21의 Lonely.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예전 같지 않다던 네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너무 착한 너네 난 그대로 사랑하긴 내가 부족한 것과 이런 못난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 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 복지 인증 치킨 자담 치킨. 배즈랜드 빠른 고퀄 프린트. 배즈랜드 한정도 소량 인쇄. 배즈랜드 장비빨이 달라요. 배즈랜드 배즈랜드 인쇄 맛집 배즈랜드. 공부, 벽보, 선거 인쇄물도 배즈랜드. 한화 생명이 암만큼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75년 노하우를 담아 보험의 진심을 담아 그래서 이름도 시그니처 한화생명의 시그니처가 될 암보험 지금 시작합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다희님께서 젠투펭귄이 수컷이 암컷에 조약돌을 주는 이유는 그 돌로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럼 이 암컷 펭귄이 이 조약돌을 보고서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수락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약돌을 근데, 내팽개치나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손을 치나? 뭔가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두 손으로 느낌이. 이렇게 조약돌을 줄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귀여워요. 너무 귀엽네요. 펭귄이 잘 넘어지는 거 아세요? 잘 미끄러지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갔다가? 같은 걸 보면 계속 넘어지는데 맞아. 좀 귀여워요. 맞아요. 펭귄 너무 귀엽습니다. 네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기한 문자 몇 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읽어주세요. 네, 명호님께서 전 26살에 처음 연애를 했는데 첫 데이트하러 나갔는데 남친이랑 저랑 위아래로 똑같은 사람이 있고 온 거예요. 정말 운명적인 인연이라 했는데 지금 저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답니다. 와, 반전! 야, 운명이라기보다 그냥 우연. 네, 네, 그렇죠. 우연이라고 하고 싶네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도 첫 데이트 때 네네. 이렇게 색깔 비슷하게 입고 오면 커플룩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런 마음이 통했네 이러면서 나랑 되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남편분이 네. 더더욱 운명의 상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김정현님 네네. 이직하려고 회사 몰래 다른 회사 면접 보러 갔는데 거기서 같은 부서 후배를 만났어요. 와우, 서로 뜨끔했지만 둘 다 이직 성공해서 옮긴 회사에서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몰래 딴 회사 면접을 봤는데 와. 거기서 또 회사 후배를 그래도 다행히 네. 뭐 같은 부서 후배 뭐 옮기신 거잖아요. 그래도 뭐 그쵸? 다 같이 그쵸? 네. 만약에 한 분만 옮겨졌다거나 하면은 또 그럼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네. 좋네요. 웬니의 영스위트 오늘의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아침엔 문을 열고 나가면 이른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때만 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지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끄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궁금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스트리 들어볼래 yeah. 이거 찾아 재지 않아도 돼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유감만 봐 실컷 놀아볼래 yeah. 웬디의 Young Street.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네. 우주 씨와 Surprise 진실 혹은 거짓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혹은 주변에 신기한 일이 있으면 Young Street로 접어주세요. 신기한 인연 미스테리한 일들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3부에는 진실 혹은 거짓으로 함께 할 텐데요. 지금부터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진실 혹은 거짓을 판별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 이야기 모두 진실일 수도 있고 모두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잘 한번 듣고 맞춰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같이 맞춰봅시다. 네. 오주 씨, 오늘은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각오가 필요한가요? 네. 뿔뿔뿔! 3연속 맞췄으면 야 끝났죠 뭐. 저는 뭐 다리 꼬고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리 꼬고 와 좋습니다. 네네. 저의 각오는 오늘도 잘 맞추는 우리 우주 씨를 따라가 보자. 네. 얹어가지고 살짝 살포시 얹어서 우주 씨의 말을 듣고 따라가 보자. 잘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한 빈집 터리범이 평소와 같이 빈집에 침입했어. 그런데 방이 조금 특이하더래. 방이 좀 특이한데? 뭐 이런 방이 다 있지? 알고 보니 그 방은 방탈출 카페였던 거야. 참고로 그 방은 60분 내에 퍼즐과 퀴즈를 풀어야 탈출이 가능했어. 하지만 남자는 퀴즈를 풀지 못했어. 아이,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야? 결국 방에 갇혀버린 남자는 한참을 갇혀있다가 결국 신고를 했대. 도와주세요! 저기 갇혔어요! 도와줘요! 결국 남자는 구조와 동시에 체포됐고 해당 가게 사장님은 실제 범죄자도 탈출 못했다고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 방탈출 카페에 갇혀버린 도둑의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 아, 일단 우주 할아버지는 계속 등장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지금 제작진분들이 다 할아버지 넣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다른 할아버지 하려고 했는데 네. 약간 실패했어요. 아니 근데 세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 번 다 톤이 조금씩 달랐어요. 조금씩 달라졌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뭐지? 약간 하긴 했는데 오늘도 네. 다르게 해주셔서 아주 재밌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방탈출 카페에 갇혀버린 도둑 저는 먼저 우주 씨 얘기에 얹어가기 전에 네네. 저는 이게 사실일까? 과연? 근데 또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사실인 것 같지 않은데 거짓인 것 같은데? 네. 속이려고 이렇게 지금 함정인가? 진실인데? 근데 빈집 털이를 하시는 분인데 네네. 방탈주 카페에 간다고? 저도 사실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빈집털이라고 하면 네. 대부분 주택가 네. 뭐 사무실에 그쵸.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사무실에는 뭐 잠금장치 잘 돼 있을 그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움직이는 시간대 밤 새벽 뭐 요런 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잠그고 이제 직원들에서 잠그고 나갔을 텐데 그래 방탈출 카페 가면 저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네네. 처음에 어떤 게임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임을 하실래요? 난이도를 알려주시고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방탈출 카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방탈출 카페를 가보면 밖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는 곳이 없어요. 아, 네. 뭐 창문이라든지 네. 웬만하면 다 막혀있습니다. 그쵸, 그쵸. 빛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카운터 쪽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통로 맞아요, 쪽 맞아요. 거기를 들어와서 방을 들어갔다 네. 원래 대부분 방탈출 카페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밖에서 직원분이 문을 잠가주시고 맞아요. 처음에 눈 감고 어깨에 손잡고 올라가고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뭐 여기 수도권 지역에 있는 방탈출 카페를 가봤기 때문에 뭐 다른 동네 방탈출 카페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약간의 의혹이 있지만, 네. 있지만? 저는 오 있지만? 있지만 저는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깜짝이야. 네. 저도 근데 이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이런 진짜인 사연들을 보다 보면요, 뭔가 나올 듯 말 듯 하다가 마지막 줄 즈음에 이렇게 재밌는 사실들이 나오는데 네. 너무 빨리 방탈출 카페라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너무 그 장소를 말해버렸다. 네. 방금 작가님이 땀을 한번 닦으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작가님이 쓰신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좋습니다. 낚으려고 하시는 거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 청취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이 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승객들이 비상벨을 누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운행이 중단됐어.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살렸어! 아이고 나중이야 살다 이런 애선 처음이야. 지하철 안은 괴로워하는 승객들로 난리가 났어. 다급히 승객들을 대피시켰는데 그 냄새 정체가 밝혀졌어. 그 냄새는 바로 한 승객의 방귀 냄새였던 거야. 이게 무슨 냄새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눈이 매워요. 정말로 한 젊은 여자 승객의 방귀 냄새가 원인이었어. 실제 이 여자 승객은 일주일 내내 스위트 와인을 마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고 심지어 객실에 있던 승객 17명은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까지 갔다고 해. 방귀 냄새 때문에 지하철이 멈추고 사람들이 병원에 간 이야기 진실일까? 방귀 냄새 때문에 지하철이 멈추고 사람들이 병원에 간 사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실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허무 맹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방귀 냄새가 정말 심하면 정말 헛구역질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17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할 만큼 뭐 그만큼 여러 번을 꼈다고 하면 아 그쵸 좀 묵혀둔 방귀일까? 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걸 혼자 약간 혼자 질문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를 묵을까?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좀 약간 약간 시간대가 약간 그러니까 추리해도 되나 싶은데 추리해도 되겠죠? 네, 해도 돼요. 아 이게 방귀만 나왔을까 과연? 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하면 그쵸. 뭐가 더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발효주를 마셨고. 네. 네. 그쵸. 일주일 내내 발효주를 마셨고. 그 와인만 마셨겠어요. 뭐 그러니까요. 뭐 치즈나. 뭐 치즈도 먹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발효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그쵸. 드는데. 네. 좀 약간 고민이 되는데. 네. 있을 법한 얘기예요. 저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귀 냄새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7명까지 그럴 정도다? 지하철 그 한 칸이 다 네. 쓰러질 정도다? 저는 아, 그게 조금 근데 이 지하철이 요즘에는 막 환기도 잘 되고 맞아요. 했지만 근데 옛날에도 환기 좀 되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 저는 약간의 거짓인 것 같습니다. 아 거짓이요? 이야 우주씨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우주씨 따라갈 거라서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 왜냐하면 약간의 과학적인 접근으로 들어가 봤어요. 과학적인 접근 아 네. 좋습니다. 이 한 요 칸 생각보다 넓습니다. 네. 한 사람이 가스를 뿜어가지고 이 공간을 전체를 채워서 네. 17명씩이나 이 냄새를 한 번에 맡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움직인다고 하면 이 칸이 움직이면서 요 방귀 기체도 움직일 거란 말이죠. 기체가 움직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기 흐름에 따라서 네.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칸이 있고 칸 마귀가 있다고 해도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저희는 지하철을 타면은 그쵸. 그러면은 바람이 이제 퍼질 텐데 네. 정말 뭐 한 8연속으로 낀 게 아니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심지어 냄새가 머물러 있을 동안 끼고 사라질 때쯤 끼고 사라질 때쯤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그렇죠. 있을 때까지 끼지 않았으면 솔직히 방구 냄새 정도는 막 이렇게 17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17명이라고 쓴 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뭐 며칠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뭔가 이런 숫자적인 디테일이 기사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숫자가 뭔가 급하게 넣으신 것 같다. 아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아, 조금 듭니다. 저 진짜 팔랑인가 봐요. 우주 씨 말이 다 믿겨져요. 그런가요? 네. 김세현님께서 이번 주 꽤 어렵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주씨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주씨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영님 문자도 읽어주세요. 네, 유재영님이 그 지하철 칸에 같이 있었는데요. 어머. 정말 냄새 미쳤어요. 토할 뻔했습니다. 끔찍한 기억이네요. 어? 어 진짜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근데 제 생각에는 아 네 저 이게... 팔랑귀여서 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문자 다 믿습니다. 얼마나 났어. 아 이게 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더 좁은 공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서 생활하는 숙소 네. 아 숙소 그런 곳이면 방. 큰일이 이미 그런 곳에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아, 뭐 와인을 일주일 내내 마셨다라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네. 지하철에는 환기를 할 수 있는 뭐 그쵸. 것들이 너무 많이 상황이니까. 있기 때문에 에. 아 약간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이륙을 준비하던 한 비행기에서 갑자기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어.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Captain Wendy and the entire crew, welcome aboard Young's Air Flight bound for Yonge Street. 승객 여러분, 금일 운항 예정이던 저희 항공기의 암유리에 금이 가서 결항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조종사가 조종석에 있던 모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창문을 때렸는데 어떡하지? 유리에 금이 가버렸네. 비행기 앞 유리에 금이 가게 된 거야. 조종사의 반지 낀 손이 유리와 닿으며 그렇게 된 것 같았어. 항공사 측은 황급히 정비에 들어갔고 그 때문에 이륙을 하지 못했다고 해. 모기 잡다가 앞유리가 깨진 비행기 과연 사실일까? 아... 모기 잡다가 비행기 앞유리가 깨져버린 이야기 이게 뭐 그냥 일반 유리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또 나오셨습니다. 예, 우주씨. 그렇지만 우주님! 비행기의 네. 유리 네. 굉장히 두껍고 그쵸, 그쵸. 한 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치만 두 겹, 뭐 예를 들어서 두 겹, 뭐 세 겹이라고 하면 네. 꼭 세 겹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미리 하나가 깨졌다고 하면 네. 이륙은 할 수 있고 비행을 할 수 있지만 그쵸. 그 위험성 때문에 이륙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비행기 탈 때 창문 이렇게 두들겨 보면 생각보다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쵸. 안에 있는 속유리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충분히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 문자들이 와 있는데 박영택님이 감사드립니다. 와 영어 발음 좋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학파 네. 출신이에요. 네. 네. 유재영님. 아 모기 잡다가 유리 낀 조종사입니다. 아 이 비 아 비밀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다니. 아 진짜 아까 그 지하철 안에서 겪었다고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네. 네. 낚이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감이 왔습니다.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저번 주에 진진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때는 거거거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없어요. 네. 더 꼬고 싶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실이 하나 껴 있는 거짓 두 개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확실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죠? 저는 거거 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실이다. 근데 네.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유리 옛날에 뭐 오페라를 해서 그 소리의 진동 파동에 의해서 네. 유리가 깨지고 접시가 깨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반지를 낀 걸로 유리를 딱 모기를 잡으면서 유리를 쳤을 때 뭔가 그런 소리의 진동과 뭐 그런 게 돼서 갑자기 깨지지 않았을까. 네. 다리가 무너지는 것도 소리의 그런 진동과 파동 때문에 딱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큰 다리가. 네. 유리의 재질에 따라서 또 그쵸? 어떤 형태의 충격으로 깨지는지가 또 다르니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건 약간 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주 씨가 진실 같다고 하니까 믿고 싶어지네요. 네. 아 이거는 진실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저희가 총 3개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방탈출 카페에 갇혀버린 도둑. 두 번째, 방귀 때문에 지하철이 멈추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된 이야기. 세 번째, 모기를 잡다가 비행기 앞 유리창에 금이 간 이야기. 여기 중에 거짓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거짓일 수도 있고요. 또 진실일 수도 있고 정답은 모릅니다. 이제 저희가 선택의 시간인데 네. 아 근데 잠깐 지금 약간 방탈출 카페에 갇혀온 도둑 이야기 있잖아요. 네. 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있을 수도 있다. 뭔가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방탈출 도둑도 갇혀버린 방탈출 카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또 하시고 그러면 저는 거짓으로 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우주씨 지금 약간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작가님이 어딘가에 길을 걸으시다가 네. 도둑도 갇혀버린 방탈출 카페를 보고 이름을 읽었구나. 거기서 그거다. 아 이거 재밌다. 아 이걸로 소재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또 긁으시네요. 저도 거짓으로 가고 두 네네. 번째 방귀는 네. 이것도 거짓으로 가겠습니다. 아 방귀 때문에 지하철을 멈추고 사람들 병원에 가게 된 이야기. 네. 방귀 때문에 지하철이 네? 멈췄다. 네. 뭐 사실 승객의 안전이 네. 그런 것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멈춘다라는 건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만 멈출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뭐 이제 지하철 밖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멈추게 되던가 네. 정거장에서 네. 근데 지하철이 정거장에서 멈췄으면 문이 열려있겠죠. 그쵸. 그러면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아, 저는 아까 우주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보고 계속 의견 좀 내라고 작가님들 그러는데 아까 우주씨가 17명이라고 그 숫자를 썼다는 것 자체가 네네. 아니 이게 있을 수도 있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해서 뭐 헛구역질을 하고 막 병원 실려갈 정도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17명이나 그랬다? 저 지금 약간 데자뷰예요. 왜요? 약간 지금 뭐 이 데자뷰요? 이거 본 것 같아요. 결과를 봤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이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거짓으로 가고 마지막 사연이었죠. 네네. 모기를 잡다가 앞에 유리창이 금이 갔던 이거는 진실? 진실. 전 진실로 일단 갈게요. 진실로 가시겠습니까? 네. 하하. 우주 씨는? 저도 진실로 가겠습니다. 저 이번에 우주 씨 따라한 거 아니에요? 네, 제 의견 냈어요. 네, 좋습니다. 의견 내라고 제작진분들이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둘 다 거거진으로 갔습니다. 네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사연이 거짓 같은지 이와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긴급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벽지는 개나리 벽지. 아이투젠 아이투젠 비교를 하지마 잡아두고 아이투젠 고민도 하지마 이젠 아이투젠 패스트 캠프에서 만든 조보아의 사막 텐트 아이투젠 알려드립니다. 힘들고 빡세게만 했던 토익 공부가 드디어 쉬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딱 필요한 것만 토익도 이젠 쉽게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팔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한 번에 메이크샵. 검색 엔진 다차 따로 고객이 원하는 건 다 찾아주니까 메이크, 메이크샵 쇼핑몰 성공을 위한 마법의 주문 메이크 머니 메이크샵 피자 맛의 꼭대기 피자마루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언제나 가벼운 가격 피자의 마루 피자마루 어디서나 간편한 포장 가격은 가볍게 포장은 가까운 매장에서 편하게 이래서 피자마루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 앤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 완화케어 매일매일 집에서 팬텀 메디컬 케어 목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에도 바디프렌드의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잊지 마세요. 바디프렌드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세계 노선이 연결된 신설동역 역세권에 100% 주차, 복층과 테라스까지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초격차 프리미엄 어반하우스 신설동역 자이르네 4월 오픈 예정 02-959-7800 상업시설 동시분양 중 자이 S&D 열차단성 띵한 지벤트 시인성 뛰어난 지벤트 소중한 내 차의 지벤트 열차단과 시인성이 바로 썬팅의 품격이 됩니다. 나와 내 차를 높이는 선택 검색창에 지벤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UU. UU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Let's Korea time.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 업 성과 업 업 업 업 매출 업 판촉물을 고려하라 라 라 좋아라 라 한청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한청물을 고려하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우주 씨가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아 네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그 반지 때문에 모기를 잡다가 반지 때문에 압류를 깬 그 사연이 거짓 같다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의 모양상 유리까지 손이 닿기에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같이 계실 때 거기까지 손을 뻗어 지금 예를 들어 이 정도 있다가 하면 여기는 앞에 다 스위치인데 그쵸.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쵸. 했다. 네. 근데 물론. 뭐 모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 그 정도로 이제 부주의하지 않으시지 않으셨을까. 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의견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전 거짓 거짓 진실로 가고 우주 씨는 바꿔서 거짓 거짓 거짓으로 네, 가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쓰리 거짓 좋습니다. 그럼 역순으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더욱 긴장이 되는데요. 모기 잡다가 비행기 앞 유리창에 금이 간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과연?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우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래요. 네네. 아 진짜 그 유리가 쉽게 깨질 리가 없는데 깨졌다는 거는 우와 3557님 거 읽어주세요. 3557님께서 비행기나 자동차 앞쪽 유리의 결정 구조는 쇠기형이라 바깥쪽에서 때리는 압력엔 잘 버티지만 반대로 안쪽에서 밀어내는 힘에 쉽게 깨진다고 합니다. 특히 반지처럼 좀 단단한 물건이라면 약간의 힘만 줘도 힘이 한쪽으로 쉽게 잘 보여서 잘 깨지는데 사실 탈출을 쉽게 하기 하도록 위함입니다. 우와 처음 알았어요. 우와. 근데 저는 사실 진실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진실로 갔었잖아요. 왜 그쵸? 바꿨냐면 4연속으로 맞춘다. 아 제작진분들이 너무 네 그렇죠. 한 번쯤은 너무 착하다. 제가 내려가야 할 때가 아닌가. 계획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 네. 너무 아, 제작진분들 들으셨죠? 예, 네, 일부러 그러셨다고. 네. 예, 네, 아 근데 제작진분들은 울지 씨가 실망한 티가 많이 났다고. 아유 전혀요. 저는 아 전혀. 예, 네, 저는 이제 일부러 거짓 네. 바꿨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일부러 바꿨다고. 예. 네. 네. 피자 반납하시래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네. 다음은. 방귀 때문에 지하철이 멈추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된 이야기. 과연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과연 바로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야 스페인에서 실제 와 진짜 작가님 진짜 잠깐 되게 기뻐하신다. 네. 스페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지하철 한 칸 17명이 병원에 실려고 할 정도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스페인 지하철을 모르니까 네. 너무 한국 지하철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국 지하철만 생각했는데 진실이었다고 하네요. 아,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요? 그 냄새. 아니요. 그쵸. 네. 저도 네, 궁금하네요. 지금 궁금했던 거 아니에요 우주씨? 조금 궁금했는데 궁금합니다. 아 근데 병원 실려갈 정도면 궁금하지 그 않아요. 예, 예. 네네. 그럼 다음 마지막 그 방탈출 카페에 갇혀버린 도둑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바로 와 진짜 얄밉다. 진실이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들어간 거지? 방탈출 카페에서 어떻게 못 나오지? 처음에 카운터에서 봐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 방탈출 카페는 또 안 가봤으니까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안 가본 지가 좀 오래되고 바보래요 저희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실 네. 오늘 한번 져준 거잖아요. 아까 우지 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 제가 지금 3연속을 너무 하니까 이번 한 번은 네. 좀 이기듯이 하면서 좀 져드려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원래 어제 들어오자마자 오늘 진진진 할 거라고 하려다가 듣지도 않고 사연 읽지도 않고 네. 진진진 할까 하다가 네. 안 했습니다. 아, 역시. 왜냐면 확률적으로 진진진 거거거를 네. 사람의 심리상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는 그쵸, 걸 역이용해서 네. 오늘 한 번 더 진진진이나 거거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야. 근데 거거거는 아니었던 이유가 네. 혹시나 네. 네. 아닐 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졌고요. 우지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음번엔 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우지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전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깨깨깨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깨깨깨리로제 동시에 먹는 재미 깨깨깨리로제 꾸덕꾸덕했어 체리베리 딜리셔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깨깨깨리로제 떡볶이엔 닭강정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테트리스 치킨 1312 골라먹진 패트리스 찐빵 산삼 먹고 힘냈다 산다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산다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선양삼을 한 뿌리째 통째로 넣었다 산다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산다원 장만순 산삼과 공진복 창업 비결을 뜻하는 말은 맛도 탄탄 매출 탄탄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원 창업 혜택까지 단단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 야식 추천 메뉴는요, 한 끼 뚝딱 때울 수 있는 요리 마파 가지덮밥 준비했습니다. 먼저 다진 돼지고기는 마늘, 맛술, 고춧가루,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주시고요. 가지는 큼지막하게 썰어서 소금을 살짝 뿌려주고 비닐백에 전분과 함께 넣고 흔들어서 전분옷을 고루 입혀줍니다. 달군팬에 기름을 두른 뒤 가지를 구운 다음 그릇에 덜어두고요. 여기에 다진 파를 먼저 볶다가 다진 양파, 돼지고기를 넣고 더 볶아주시고요. 간장, 맛술, 설탕, 된장을 넣고 물 3분의 2컵을 부어 끓이다가 소스가 반으로 줄어들면 구운 가지를 넣고 버무려주는데요. 농도가 걸쭉해지면 뜨끈한 밥에 올려 쓱쓱 비벼 드시면 됩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 이야기야. 남자는 아들만 다섯인 집에서 맏아들이었고 여자는 7남매에서 맏딸이었어. 남자와 여자는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두 명 다 첫째다 보니 일찍 결혼을 했어야 하는 분위기였대. 맞선이요? 같은 동네 사람? 네, 알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농사를 짓던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마을회관에서 처음 만나게 됐어. 사실상 양쪽 부모님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가게 됐지.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네요. 반가워요. 남자와 여자는 어색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맞선도 처음이었고 어릴 때부터 농사일만 하다 보니 이성과 대화할 일도 거의 없었대. 그렇게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괜히 물만 벌컥벌컥 마시면서 먼 산만 쳐다봤지. 그때 남자가 무슨 할 말이 생겼는지 계속 말을 하려다 말더래. 여자는 의아한 채로 그런 남자를 흘깃흘깃 보는데 한 10분 정도가 흘렀을까? 남자가 드디어 결심이 섰는지 진지한 얼굴로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했어.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랑 결혼해요.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시간 함께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우효의 민들레였습니다. 4780님께서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알 수 있나요? 감미롭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효님의 민들레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래 너무 좋죠. 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YYH님의 사연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위해 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색한 시간이 흘렀는데 남자분께서 대뜸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이게 만나고서 뭐 연애를 몇 개월 한 게 아니고 그 당일날 선보는 그 당일날 엄청나게 빠른 전개인 것 같은데 선을 보고서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뭔가 지금보다는 옛날 좀 이거 50년 전 이야기라고 하니까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선을 보시면 결혼을 전제하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선을 통해서 만난 이성분들이랑 조금 빨리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근데 너무 멋있네요. 당일날 딱 처음 만나는 그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와, 처음 그 얘기를 들으셨던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 뭐야? 라고 또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첫눈에 반한다. 결혼하고 싶다. 아, 그런 마음 들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멋있습니다. 네, 7713님 오늘은 왠지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의 이야기 같네요. 사연 속 두 분 다 뭔가 풋풋하고 순박한 농촌 소년 소녀 같은데 남자분의 그 어리숙하지만 용기는 직진 고백에 듣는 저도 더 흐뭇하게 웃게 되네요. 오늘은 물론 해피엔딩이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처음 선을 본 자리에서 고백을 받았고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과연 해피엔딩일지 뒷사연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모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아버지가 첫눈에 반하셔서 그 자리에서 청혼을 하셨고 두 분은 몇 번 만나고 바로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1남3녀를 낳으셨어요. 첫 만남에서 대뜸 결혼까지 갔지만 금슬이 어찌나 좋으셨는지 저도 부모님처럼 금슬 좋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오늘따라 부모님이 더 보고 싶네요. 곧 찾아뵈러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진짜 스윗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당일날 딱 그 선보는 당일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약간 여자분은 어머니께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러브스토리라고 하셨는데 곧 찾아뵈러 가서 이런 얘기도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엄태화님께서 오늘 스토리가 뭐였죠? 완디 미모 보고 멍 때리느라 내용을 잊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너무나도 해피엔딩이 그런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선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포즈를 하시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죠. 김종열님, 그때 당시 예물은 조약돌? 이라고 하셨는데 저 죄송하지만 서프라이즈 끝났습니다. 네, 그 젠투 펭귄에서 벗어나세요. 이건 남의 사랑 이야기고요. 젠투 펭귄 아닙니다. 네네네, 남자분께서 아주 멋있게 결혼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 그런 프로포즈였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웬리 영실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화요일은행 시작해볼까요? 나라 여기는 와니랜드.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 롤러코스터처럼 스릴 넘치게, 회전목마처럼 달달하게 완소들 소원 들어주러 오늘도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릴게요. 오늘 자유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정은정님입니다. 완디, 우리 남편이 얼마 전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요.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또 졌어? 라고 한마디 했다가 확 삐져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의 길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격상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를 잘 못해주는데 과하지 않게 응원해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남편분께서 속상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재밌어서 취미로 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거는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열정이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이깁니까? 에? 뭘 하든 뭐 항상 이길 순 없는데 졌는데 이제 아, 또 졌어? 라고 한마디를 하셨다는 게 남편분께는 나 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졌어? 그냥 졌어도 아니고 또 졌어? 이래서 삐지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위 분들이 뭔가를 한다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항상 응원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처음엔 그 어떤 누구든 다 서툴르고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하다 보면서 열심히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에서 또 점점 늘어나고 나중엔 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승부욕이 많으신 분이라면 더더욱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 이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도 제 주위 분들한테 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 없어. 시간이 걸릴 뿐이야.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 와니랜드를 찾아준 우리 정은정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파이팅 요정 완디예요. 오늘은 제 파이팅 꿀팁을 알려달라는 분이 찾아와 주셨네요. 어머머머머머 이거는 제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과하지 않게 응원해주는 방법. 첫 번째, 옆에 있어줘라.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만약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 힘들다면 전화로 얘기를 들어주거나 자주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들어줘라. 상대방이 우울해할 때 왜 그런지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아, 내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든든해질 거랍니다. 세 번째, 부드럽게 말해줘라. 내가 아무리 직설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성격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살짝만 참아주세요. 그때만큼은 직진 말고 우회전이라 좌회전, 우회전이라 좌회전 부드럽게 돌려 말하면 상대방도 힘이 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께 해줘라. Together. 같은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식사를 하는 것, 또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은 늘 나와 함께 해준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럼 존재만으로도 큰 응원이 될걸요? 여기까지 파이팅 요정 완디의 꿀팁이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은 더 힘차게 외쳐볼게요. 파이팅! 정은정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가운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은정님에게는 영스에서 준비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와있네요. 1088님, 완디 새로 나온 OST라고 해야 하나요? Girls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공항로가 생각나는데 공항로는 밤에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고 Girls는 아침에 산책하면 듣기 좋네요. 노래하는 웬디 짱이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감사드립니다. 어머 이게 그 이효리 선배님이 지금 하고 계신 예능 OST로 이번에 나왔거든요. 정준일 선배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다시 부른 노래인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스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 아까 1088님께서 말씀하신 웬디의 Girls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4월 10일 화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완디. 안녕 BYE. Yeah.